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마켓11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90분 동안 진행하는데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네. 시장이 오늘은 한마디로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한 낙폭과 대주의 반란의 날입니다. 네. 확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서 산업은행에서도 돈을 또몇 조를 네, 또 쏴준다. 2조를 이제 그 네. 지원해주겠고, 네. 확정된 건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또그 대표가 나와서 내년에는 이제 혁신화는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쎄요, 그 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결국엔 그게 부채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쏴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좀 공돈이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요. 뭐 빌려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겠죠. 공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공돈이 네, 있어. 증자도 안할 가능성. 그러니까 만약에 증자를 하게 되더라도 뭐 이제 그뭐그 증자 자체가 예, 뭐 아니면 차등감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증자를 하더라도 뭐 제3자 배정으로 해갖고 들어오는 형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찌되었건 네. 대우조선이 올라가니까요. 뭐 네. 현대중공업, 현대인프라,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낙폭과대주잖아요, 이제요. 네. 서글픈 현실인데요. 자동차 오늘 7%, 현대차가 7% 올라가고요. 현대시설 4%. 포스코는 안 올라가나? 포스코도 1.5%대 네. 반등 보이고 있고요. LG전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5%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거는 뭐 LG화가 7% 정도 올라가는 거, 이 정도가 거의 유일하겠고요. 현대위아를 또 많이 낙폭과대주잖아요. 네. 대표적인 현대위아도 9%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이 어떻게 하는 뭐랄까요? 네, 뭐 대세도 아니고요. 시장 오늘 그런 단순한 흐름이다라는 정도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강보, 코스닥은 네. 약보, 뭐이 정도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기관 외국인 모두 이제 양매도, 네. 쌍끌이매도에 대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하루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겠고요. 네. 외국인 장중매매에 대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매수 상위에 그렇게 낙폭과대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낙폭과대주 중에서 지금 보면 LG전자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KB금융 신한지주로 이제 매수하고 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수에 대한 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가 외국인에 의한 매수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투신도 지금 보게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공통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매수 상위권에 LG 화학이 있습니다. LG 화학이 있고, 투신권도 그렇게 뭐 낙폭과대주에 대한 쪽을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봐서는, 일단 그 연기금이 좀 대우조선의 양을 사고 있거든요. 뭐 오다가 떨어졌나요? 모르죠. 네. 아, 싸죠. 네, 싸긴 싸긴 싼데. 싸다는 표현이 그냥 절대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절대 가격이 일단 싼 진짜 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쪽이 올라가면서 낙폭과대주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네. 형태에 대한 흐름이라서, 이렇게 뭐 진짜 말 그대로 그 반등이라는 표현에 좀 적합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네. 그 약간 어이없는 주식이 있어요. 네. 이제 올라가 주가는 올라가니까 제가 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뭐 말은 잘안 하지만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주식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죠? 기억 안 나요? 어떤 거, 뭐 관심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게 아니 며칠 저희는. 전에 저는 네. 뭐 논리적을 떠나서 이거 하나 관심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던 주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저도 말해도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딴 사람한테 비교할 건 없어. 네. 삼위각기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면 삼위각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거예요. 삼위각기는 저기에 있었죠. 예. 네. 근데 이거 좀 저는 면세점이죠, 예, 면세점. 면세점인데 이 부분 좀 솔직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의 보면 상당히 좀 오늘 당황스러워요. 네. 오늘 삼위각기 저는 솔직히 삼위각기 면세점 할 줄도 몰랐어요. 아, 원래는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실패가 해갖고 지난 번에 단독 입찰 들어갔을 때도 그안 됐었거든요. 세 그렇죠. 번째 입찰에서도. 예. 근데 그 정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돼갖고. 왜냐하면 제가 네. 스토리를 좀 아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건 삼위각기 레포트가 나와서 애널리스트 의견이 나오는 것이 맞고요. 저는 애널리스트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렸던 주식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11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11구역. 11구역 네. 위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네. 매일경제에 들어가서요. 네네. 매일경제에 뉴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매일경제 네. 어제까지 보시면 딱 자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 위치를 예전부터 알았어요. 제일 좋은 위치라고. 제일 위치냐면 230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보면 공항이 인천공항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대부분 이제 그 대한항공 쪽이 사이드가 있고 왼쪽에 아시아나 쪽 사이드가 있거든요. 두 군데로 입국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른쪽이 하여튼 가운데 정가운데입니다. 오른쪽 라인으로 해서 제일 가운데. 딱 들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위치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게 위치는 좋은 자리인데요. 이거는 1,300억을 쐈어요. 1300억. 기존에 보면 참전도를 했다가 입찰을 받았고 또 한 군데 입찰을 했다가 입찰까지 했는데 돈을 못 내서 포기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가격이 좀 내려져 갖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근데 1300억이면 1년에 한 300억씩 내야 돼요. 임대료로. 그럼 얼마만큼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네. 얼마만큼 벌어야 되겠어요? 그럼 230제곱미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평수로 보면 70평 정도 남짓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한 10명 뽑았다 그래요. 면세점 네. 전문하는 친구들이요. 근데 보면 엄청나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 영업 3위 같기가 작년 재작년 얼마 정도 벌었냐면 200억 남치 버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엄청 벌어야 돼요. 매출도 엄청 뛰어갔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했는데 하여튼 오늘 올랐는데 저는 뭐 그 너무 올라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왜냐하면 전 제가 생각하는 거에 의외의 수가 나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 위치는 되게 네. 좋습니다. 위치는 지금 보게 되면 네. 어디냐면은 네. 여기 지금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네, 딱 가운데요, 가운데. 네, 가운데 위치.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보게 되면 여기 제일 좋은 자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자리에 네. 대한 쪽을 일단은 배정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달랑 70평. 근데 갔다 중요한 건 달랑 70평. 근데 갔다 뭘 팔라고 받았지? 뭐 화장품도 팔고 다 팔겠지. 삼위학기도 화장품 사업 진출하나? 아니 아, 판매하는 네. 거니까 아무 상관 없죠. 판매하는 거니까. 아, 판매니까 뭐. 아무 상관 없는데요. 아니 이거 뭐 피아노 갖다 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네. 그 아니 뭐 화장품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지분 참여했잖아요. 네. SM is duty free에. 네. 그러니까 토니 모리도 SM is duty free 참여하고 뭐 하나투어 일단 대주주가 아, 들어가 있고. 아, 딱 파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네. 아무 문제 없는데. 네. 에, 자기네 갖다 팔면 모르겠는데. 팔면 되는데 네. 팔면 되는데 하여튼 달랑 70평이라는 거 일단. 아무리 좋아도 70평이고 그 자리가 예전에 보면 저런 것들 그 요즘 보면 예전에 그 자리가 KTNG도 들어있고 그랬었는데요. KTNG인데 지금 네. 나갔죠 그런 것들이요. 제가 공항에서 KTNG 없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자리는 좋은데 엄청 벌어야 된다. 엄청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 판단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판단은 유보입니다. 유보. 네네. 알 수가 없어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고요. 그게 보면 딱 들어가시면 예전에 이제 한국 무슨 조그만 그 독립적인 면세점인데 다 날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거기 있는 대부분은 결국 롯데 아니면 호텔 신라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그 독특한 상품을 갖고 네. 독특한 상품을 갖고 독특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관건이 되겠죠. 여하튼 그렇게 벌 수 있으니까 했으니까요. 네. 일단 그거에는 뭐 박수 드리는 거죠. 박수. 네네. 그렇지만 주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전 순수하게 피아노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알 수가 없다. 하여튼 1350억 정도니까 1년에는 그랬고요. 이번에 5분의 이 마지막 1년 차 정도를 그 보증금 내는 모양이에요. 한 2-300억 정도 보증금 낸다니까요. 하여튼 뭐 자신있게 하셨겠죠. 그죠? 네, 뭐, 거기까지만. 자신있다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또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사업 확장에 대한 쪽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아마 좋은 의미겠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3위 같기 이제 피아노 쪽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네.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다가 3위 같기 공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인도네시아 찔릉시 네. 이름도 참 네, 찔릉시에 위치한 3위 같기 공장. 언어를 갖고 네. 그렇게 뭐 없이 여기면 안 되지 자기. 없이 여기는 게 아니지. 히어 네. 하면 안 되지 언어를 갖고. 아 이거를 저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아, 어쨌든 네. 중요한 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끝에 뉴스 이게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재밌는 게 네. 전 세계 피아노 판매량이 60%를 차지하는 중국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3위 각기는 차세대 시장으로 네. 전 세계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를 비롯해 중남미 시장으로 숙주 확대를 노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네.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 1인당 GDP가 7,000달러를 넘어서면 파야노 판매가 늘어난다. 중국이 지금 바로 이거거든. 네. 중국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가, 네. 그러니까 1992년 한국 GDP 1만 달러를 넘을 때, 근데 18만 대가 8만 전정을 솔직히 볼 때, 예. 이승원 대표가 기분 좋아, 내가 흐뭇해. 네. 이승원 대표가 인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흐뭇해. 네, 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는 안 돼요. 그랬던 사람이잖아. 1년 동안 안 됐잖아. 이제는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 카스제도 이제 날아간 거야? 이제 아니, 아니, 카스제도는 여전히 있죠. 다만 7,000달러에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아직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인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3위 같기도. 그러니까 인도를 보고, 그러니까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중국이 둔화되고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지금 밑에 보게 되면은 네. 우리한테는 인도도 있고, 나머지 신흥국도 있지 않겠니? 그래서 향후 10년간, 15년간 신흥국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GDP 1만 달러 넘어설 때 18만 대가 판매된 점을 볼 때, 네. 뭐 앞으로 인도, 그 중국 시장이 또 커가는 가운데 인도가 또 추가가 되고, 네. 나머지 이제 그 신흥 국가들에 대한 좀 추가되면, 네. 뭐 3학기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이라는 시나리오를 써갈 수 있다라는 거, 피아나 쪽에선.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흐뭇합니다. 제 네.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말이 인도 나온 얘기, 다 나온 김에. 네. 인도 얘기 좀 해드리겠는데요. 인도란 나라는요, 지금 내년도 되면 올해 한 7% 정도 성장인데, 내년도는 오히려 8% 성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변수는 어제 유럽입니다. 네. 유럽이 잘 나가야지 인도가 잘 나간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인도가 좀 글로벌 태양광 메카 꿈. 우리가 그 올 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500개의 그 태양광, 소규모 태규 태양광 뭐 들어간다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보시면 인도가 이제 1년 중 300일이 짱짱하다는 거예요. 인도가 글로벌 태양광 메카의 꿈이다 얘기하는 거. 오늘 매일경제 갖고 오늘 웬만한 뉴스 다 났거든요. 소프트뱅크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손형님께서 네. 아무데나 돈 쓰는 사람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200억 달러의 해외 기업 통큰 투자들 중에서 인도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인도에 가봤냐? 인도 안 가봤어요. 앞으로 가볼 계획 있냐? 인도에 가볼 계획 없어요. 저는요. 네? 예? 저 뭐 덥고 뭐 좀 안 좋아하는데 네. 사업의 가치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인도를 좀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주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이승원 대표 말이죠. 인도가 좀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고 그랬거든요. 네. 재미없었는데요. 인도를 여전히 포스트 차이나로 얘기를 많이 한다 지금요. 미국에서 그런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인도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베트남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워낙 인도가 워낙 크니까 경제 규모가 크니까 하여튼 인도를 여러분 관심 꼭 가셔라 이렇게 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고요. 바로 초대 손님 오셨으니까요. 초대 손님 모시고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 코너입니다. 베스트 전문가란 거는요, 월간이면 월간,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베스트를 뽑는 분이 오시는 자리인데요. 반기 베스트 3위를 하신 분입니다. 어느 네. 분인지, 어느 분인지, 지난주에 한번 오셨었는데, 두 번이나 오셨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셨습니다. 네, 단기 베스트 3위. 네. 아, 그리고 이분 보게 되면 또 올 초에 상당히 많이 나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 역시 반기에 올라오겠구나, 라는 걸 예고가 됐던 전문가죠. 네. 자, 누굽니까? 송학인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두 번, 요번주에도 또, 아, 더 첫 번째 나오셨는데요. 이런 추세를 보면 뭐, 다음 달에 또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같죠? 아 뭐, 그건 모르는 거죠. 뭐, 저 또, 그러니까 요새 다른 전문가분들이, 네.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네. 자꾸 지금, 위협을 많이 하시죠. 아, 이거 같이 하면 좋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요새 사실 예전에는 좀 만약에 좀 이렇게 나태한 면이 있었다면은 네. 더 지금 긴장을 하고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같이 예, 네. 또 경쟁을 해서 또 네. 예, 거기서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공부하는 전문가로 네. 이제 이미지를 또 만드시고 계시는데요. 네. 네. 오늘 보니까 목소리도 좀 까시고 목소리. 배에 힘도 들어가시고 약간 운동 좀 하시나요? 목소리 좀 깔았나요? 좀 깔았어요, 지금. 예, 지난주에 나오셔갖고요. 아,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오늘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지만 이런 반등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어떻게 반기까지 올라왔는지 얘기하는 오늘 2부, 뭐 3부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시장 상황 한번 같이 한번 훑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오늘도 이제 지수가 한 13포인트 네. 정도 이렇게 네. 10포인트 넘게 상승하다가 다시 또 이제 보합권으로 그러니까요. 원위치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반기 그 공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요? 예, 예. 오늘 하고 있고 어저께부터 해서 오늘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그 회원님들이 네. 그 이제 이 그러니까 이 키워드림 네. 예, 회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주식하기 너무 힘들다고. 네. 뭐 이제 오르는가 보다 하면은 다시 네. 원위치 오고. 네. 그렇다고 또 빠지진 않아요. 네. 예. 자,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를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라고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2주 후가 이제 어떤 방향을 잡는 그런 네. 중요한 시점이 지금 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업종 지금 코스피죠, 이게. 네.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고 네. 자, 조금 크게 이렇게 지금 자 보면은요. 네. 지금 코스피 위치가 어저께까지도 2100포인트를 찍었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여기죠. 이 구름의 상단에 지금. 그러네요. 네. 이 위치죠. 네. 지금 그러면 그게 2100포인트까지 찍고 지금 이제 다시 278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 네. 선이 지금 60일선입니다. 또. 네. 근데 지금 선물 옵션, 자, 9월물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네. 바로 지금 구름 하단, 상단으로 가려면은 262포인트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262포인트에 와 있어야 되고, 이 60일선에, 자, 오려면은 257포인트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249포인트. 네. 이 차이가 뭐죠? 선물하고, 이 종합주가지수의 이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격이요? 네. 네. 보통은 2, 3포인트 정도를, 네. 1포인트를 우리가 8에서 한 종합주가지수 8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2, 3포인트 정도를 네. 가지고서 갭이 생겼다가 네. 다시 수렴하고 다시 네. 키 맞추기 그다음에 네. 다시 벌어지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그동안에 계속 지속돼 왔었는데 네. 지금은 7에서 12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간격이. 네. 이 간격은 맞춰야죠. 이건 맞춰야 됩니다. 맞춥니다. 네. 이거는. 네. 이거는 반드시 맞추는데 그러면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다. 1번이죠. 네. 위에 있는 게 종합주가 지수,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선물 지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1이고 자, 이게 2. 그래서 이 선물이 자, 이 키 맞추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종합주가 네. 지수가 내려와서 맞추는 방법이 있겠죠. 내려와서 선물이 내려와서 맞추긴 쉽지 기분 나쁜데 그나마 선물이 가만히 있는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요 네 자 내려와서 맞추고 그 다음에 선물이 올라가서 맞출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이제 서로 타협을 한다 네 같이 내려오고 올라가서 예 여기에서 이제 맞추는 이렇게 타협을 하는 절충을 하는 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나오면은 그나마 시장은 그래도 네. 급락장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방법. 문제는 종합주가지수가 맞추러 내려오는데 선물이 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간다. 네. 아래쪽으로. 네. 네. 내려올 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방향이 같이 방향을 아래로 잡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가 이게 좀 급락이 예, 기분 나쁜 세게 거죠. 나올 수 있어요. 기분 나쁜 거죠. 이렇게 잡을 때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시황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지금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네. 앞으로 10일 후입니다. 10일 후부터 1차 변곡점이 시작이 되고요. 열흘 후. 예. 그러니까 7월 말이네요. 7월 말 8월 그렇죠. 초네. 예예예. 예. 그래서 10일 후 영업 거래일수로요. 그래서 10일 후 1차 변곡점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2차, 3차 변곡점이 15일 후에 이제 완성이 다 거래일 수죠. 예. 그래서 25일이라는 건 3주. 예. 예. 열흘이라는 건 2주. 네. 예. 그래서 10일에서 15일 후에, 그때 방향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이때 방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앞으로 하여 종합주가지수와 이 선물의 네. 이 차트를 같이 좀 이렇게 돌아와서 네. 같이 이제 좀 돌려보시면서 이 이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네. 아니면 이 이격이 서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러니까요. 예, 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주시하는 게 네.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예,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방향을 이렇게 플랫폼으로 같이 이렇게 잡는 이럴 경우에는 아마 많이 빠질 거예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안 되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지만 우리가 제가 공방에서 말씀드리는 게 예. 이번에 메르스도 예.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처음에 조금 예. 과민 반응을 했으면은 네. 적극적인 네. 예, 그런 과민 반응을 했으면은 초기에 좀 더 이렇게 진압이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럼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팩트는 있지만 그 판단은 다르지. 자, 그래서 그럼 메르스 얘기 빼고 메르스 얘기 빼고 네, 아, 꼬리 내릴게요. 인정. 예. 자, 예. 과민 반응이 좀 낫다. 예. 지금은 혹시라도 모를 그럴 예. 장세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네. 그러면서 박스권의 이 장세의 흐름을 예. 조금 더 면밀하게 예. 예, 좀 주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10일 정도에서 15일 네. 정도의 박스권 장세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방향이 어떤 쪽으로 네. 이렇게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제 방송 시간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요. 어제 오늘 방송하시는 거야? 공개 방송? 공개는 지금 하고 있죠. 하다가 지금 막 달려. 상당히 그 지금 타이트하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오늘 되게 시간 내서 하니까 정중하게 감사드린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아유, 뭐 와서 또 우리 저뭐 홍보해야죠. 홍보보다는 네. 홍보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이제 진솔하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 시장권 얘기하는. 아니, 근데 앞서 얘기는 코스피 유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코스닥도 어떻게 설명하세요? 코스닥이 저도 이제 지금 장에서는 크게 가지 못합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네. 코스닥이 크게 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급락이 나올 거냐. 네.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이 이제 한 풀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제 자, 근데 코스닥이 앞으로 좀 거래가 좀 감소하면서 네. 그러면서 저는 완만 하락 장세를 예, 예상을 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을 만약에 보인다면 코스피가 완만 하락. 네. 자, 그 장세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좀 밀리면 다시 반등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비슷한 이제 박스권 장세를 보인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코스피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때는 코스닥이 거기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코스닥도 또 진짜 쭉 빠질 겁니다. 용가리 그러니까 통표가 아니니까. 저번에 네. 한번 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네. 한 2주 전에 2주 그냥 한 2-3일 동안 무섭게 빠졌을 때 그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빠질 때 코스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네. 코스피인 줄 알고 네. 30-40포인트 막 빠지고. 네. 네. 예, 그런 자기가 막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시 한번 나올 네. 수 있어. 그러면은 종목들이 막 또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내리꽂는 종목. 네. 그나마 올라오는 종목은 다행인데, 거기서 못 올라오는 종목. 네. 그리고, 예, 작년에 전사하는 종목들 이제 나오겠죠. 아, 그러면 그래서, 말씀 들으면 네. 어떻게 돼요? 지금 적극적인 것보다 뭔가 좀 한 발 빼고, 뭔가 좀 수비 형태? 좀 수비 위주의 네,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말씀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 예. 예. 대신에 이제, 지금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또 이제 아직은 네. 뭐 아직은 지금 투자를 예, 저는 할 만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뭐 다음 주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사이에 수익을 좀 내놓으시고 네. 예 수익 나면은 그 다음에 또 그 비중대로 그대로 다시 재투자하지 마시고 네. 예 그게 이제 절반 비중으로 줄여서 주 현금 갖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떤 투자 습관을 가져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가 시장에 대한 관점을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계속적으로 우리 키워드림 네. 이 채널 K 네.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저의 시장 관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네. 틈새 그 항상 그 기회가 있단 말이야. 어저께 공방에서 제가 보통 때는 이제 공방하면은 뭐 한 다섯 종목 네. 주고서, 드리고서 이제, 아, 오르면은 이제 보세요, 오르죠? 뭐 이렇게. 사실 약간의 이제, 오바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 오바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성격이. 오버는 아니, 전화 우리 이 교수가 하지. 늘 오바가 있어. 우린, 저는 오바맨이거든요, 오바리. 늘 흥분해 있어. 알고 있죠. 늘 흥분해 있어. 저는 늘 흥분했고, 오바하지 않으면요, 방송은 잘려요. 두 분을 뵈면은 네. 늘 이렇게, 구름 위에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근데 실력이 있으신 무슨 소리야? 항상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네. 좌절감을 아니에요. 느끼죠. 아 내공이 뭔가 있다. 아니죠. 그러면 방송 끝나면 아무 말이 없어 우리는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 결코 친한 사이가 아닌데 이 친구랑. 네.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왜 서로 등지고 타세요? 워낙 그래요. 여기서는 굉장히 친하신데. 그러니까요. 뭐 농담이지만은 네. 어저께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네. 사실 이제 어저께 이제 종목을 한번 좀 압축해서 한번 드려봐야겠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어저께 이제 두 종목을 처음에 드렸는데 하나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증백자리 종목을 네, 해서 바로 이제 그건 경고받죠. 예, 시도를 네. 했고요. 네. 그 한 종목을 어저께 이제 밀었죠. 어떤 거죠? 그걸 저한테 물으면 곤란하지. 어떤 거죠? 아, 여기 분들한테 네. 물어보는 거야? 네. 네. 1900분 중에 한 분이라도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공방에. 네. 자. 어저께 제가 공방에서 정말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어저께 삼위각기를. 브라보. 아, 브라보. 악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악수. 이게 운이 따르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운이거든. 그러니까 저도 운이 네. 따랬잖아요. 제가 운이 따르는 지난주 하이런 가실로 얘기했거든. 네. 저는 아무 위 없이 삼위각기가 정말 딱 하나 관심 있는 주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안 하고. 예, 그러셨어요? 아, 예. 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지난주에 그냥 딴 거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고, 딱 하는 관심인데 그거 하나 정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운이고, 예. 여기 전문가님은 어저께 뭔가 차트나 모든 걸 분석하고 어저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어저께 예. 이제 증백자리 종목 하나, 하나는 이제 네. 2% 이제 예. 밀렸을 때 바로 이제 정리를 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위각기로 이제 밀고 갔는데 네. 어저께 사실 장 초반에 네. 흐름은 7% 내려갔어요. 네. 어저께. 그럼 뭐해? 오늘 30% 갔다 왔는데. 마이너스 7% 내려가니까 거기서 문제는 손절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매물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네. 7% 근데 저는 이건 이제 일단은 저는 기회관점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일단 있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자 절대 손절이 아니고 일단 저점 찍고 올라오는 거 그 네. 구간에서 제가 추가 전략을 드릴 테니까 네. 일단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네. 오히려 신규 매수 네. 네, 추가 매수 네.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넘어갔어.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들어서 이제 밑꼬리를 점점 달아서. 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넘어왔어 이게. 그럼요. 대박이네. 그냥 근데 이거 오해봐 너. 왜냐면 이러면 나중에 잘못 거리가 정말 많았으면 조사받거든 이런 거. 그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박이네, 너무, 대박. 너무 설레발 안 떨려고 네. 사실 종가 매수는 안 했어요. 네. 종가 매수까지 안 하고 종가 네. 매수 했으면 근거 알아서 연락 오지. 뭐 뭔가 지금 어저께 종가 매수하고 제가 이 내용 다 얘기하면서 네. 했으면은 연락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 오면 분명 잡혀가지고. 내용까지는 얘기를 네. 안 했습니다. 네. 하고 네.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 네. 왜냐면 주가가 미리 선반영 하잖아요. 예. 어저께 다 7% 깨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 여기서 말 조심하셔야 돼. 꼬리다 잡혀가. 꼬리다 이거 쭉 올라온 게 뭔가 있었구나. 예. 예. 뭔가 제가 그래서 방송에 그랬죠. 예. 뭔가 있으면 뭐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잡혀가. 예. 뭔가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봤어요. 어저께 한마디도 안 했죠. 그 미음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미음자 미음에서 이거 당첨 확정이다 이런 얘기 했으면 네. 바로 가는 거예요. 네. 바로 미음자 가는 거. 얘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마음이 가는 주식입니다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키움에 맨날 뜨잖아. 불공정거래 뭐 위험 이런 게 나오잖아. 맨날 요새 뜨잖아. 바로 잡혀가는 거지. 네. 어저께 한마디도 안 했죠. 네. 그리고 뭔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여튼 대박이네. 하고서 대박. 했는데 오늘 아, 축하드립니다 해서, 일단. 예, 그래서 오늘 뭐 공방에서 사실 흔치 않은 예. 그런 또 아주 짝짝짝 한번 나왔겠네. 예, 짝짝짝 한번 나왔겠어. 그렇죠. 아침부터 이제 대박이네요 3위 하면서 뭐 그래서 예. 사실 공방에서 이렇게 예. 또 저도 행운이고 그렇죠. 또 같이 예. 참여하신 또 예.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예. 또 아마 앞으로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행운이 더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뒤로 넘어져도 그러니까 되는 사람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뒤로 굴러도 그냥 금밭에 네. 황금밭에 구르네.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좋은 문제, 거죠. 되는 사람이지. 네. 요즘도 당 많이 쳐요? 요새 주식이 네. 조금 이제 좀 되려는지 당구가 네. 안 됩니다. 둘 다 되는 적이 없어요. 다라. 요즘 그럼 윤 전문가한테 돈을 갖다 바쳐요? 예, 많이 줍니다. 많이 가져갑니다. 요새. 둘이 제일 나름 선수죠? 예? 이쪽에서. 아유, 뭐 아주 더잘 치는 분이 예, 있어요? 이 잡기 능함이 손가락 장난이 심해요. 아, 더잘 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없죠. 둘이죠? 예. 왜냐면 그 둘이 아주 그냥 예. 잘 칠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 그리고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의 말하면서 그 표현으로 보면 약간의 그 아 이거 있잖아요. 그 당구 치는 사람 용어 있잖아요. 네. 말로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잘할 분들이거든 두 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일본 말이라서 말을 못하는 건 무슨 아실 거예요. 말로 방해한다 그런 거 이게 잘하면서 실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여기 보면 당구 TV 보면 딱 이런 성격이 작년 이 이름 뭐였죠? 그 세계 대회 우승한 사람 이번에 세계 김가영인가? 딱 키 큰 사람 부산 친구. 딱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했잖아요. 지난 올봄에 작년 겨울에. 예, 그건 뭐 최성원. 그 친구 딱 같은 체격이잖아요. 코리오리하고 말든 체격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윤정빈 전문가 말이 나왔네. 윤 전문가, 예, 송 전문가는 예, 예. 그런 분들이 Y 전문가. 분이 예. 그리고 최성원 그 친구가 말도 잘할 거래요. 말도 잘하잖아요. 아니 그분이 말은 잘 못해요. 원래 김경률. 아, 그분은. 그 친구가 원래 말을 잘했는데 이제 이미 좀. 그러니까. 네. 좀, 예. 근데 제가 그 최성훈 그 친구 특집 프로를 한번 봤는데요. 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테레비에서 덤자키 나올 때랑 이거가 다르더라고. 이걸 잘하더라고. 제 동생이. 네. 선수. 뭐, 그런 선수들하고, 네. 당구를 네. 고쳐칩니다. 뭐, 최성원 씨도 그렇고, 네. 또 이충복 씨라고도 있고, 뭐, 네. 그러거든요. 저는 김가영이랑. 예? 김가영. 좀 친하게 좀 지내야겠는데요. 악수하고 내 사진도 제가 지금 딱 그래서 핸드폰에 쫙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그때는 이제 별로 이렇게 말이 잘하거나 많지 않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요새 이제 TV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많이 이제 그런 것도 좀 트레이닝 받지 않았나 또 그러네요. 아,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예. 또 지금 엄중한 시기에 예. 또 당도 얘기하니까 또 뭐 욕하시는 분 계시고 예, 잠깐 이제 저기 하고 네. 지나갔는데요. 이승원 네. 교수께서 또 교수님다운 질문 한번 교수님다운 질문? 재미없어졌다는 이승원 교수 재미없어요. 교수 타이틀 다니까 재미가 없어졌대. 요즘에 진지 빨고 있습니다. 진지 진지한 질문 하나 걸어봐. 교수님다운 진지한 질문. 요즘에 진지한 게 없는데 그러면은 그 시장 자체에 그 지난번에 나왔을 때 조정 여전히 이제 약간 조정이 들어올 거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유효하게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방향은 좀 아래쪽으로 사실 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현금 비중에 대한 쪽은 약간 유지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계속 그렇죠. 예. 예. 뭐 트레이딩은 뭐 할 수 있지만은 네. 이제 아니다 싶을 때 시장에서 신호가 한번 1차적으로 네네. 나올 네. 겁니다. 뭔가 한번 예, 네. 센 하락이 네. 예, 한번 나오는 그러 네. 그게 이제 신호탄. 그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네. 근데 반등 시 그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네. 하면은 이제 그 전저점 다시 붕괴하는 시기에 그러니까요. 아마 센 하락이 근데 한번 아니 것이다. 오늘 뭐 낙폭과 대주도 올라오는 오고 있지만 네. 낙폭과 대주는 늘 네. 낙폭이 가대한 구간에서 네. 예, 아니 현대차는 여기서 그럼 얼마나 더 빠져야 되고 대조양이는 액면가 밑으로 치고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네. 얘기 하면 안 되지. 네. 주식은 싸고 회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 네. 지원이 들어가고. 이제 뭐 네. 그렇죠. 산업은행에서 나이가 차원에서 아니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포스코 같은 거.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 현대차 같은 아프죠, 경우도 진짜 이거는 네. 진짜 여기서 그 만약에 정말 어디까지 더 내려가야지 이게 바닥을 볼 수 있는 건지. 근데 일단은 네.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이번에 사실 그 조단위의 손실 네.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조선 쪽이 지금 예전에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이 네. 효자로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속빙 강장이었다. 네. 지금 네. 우리나라가 사실 설계 능력이 별로 없어서 설계를 이제 외주를 주고 네. 다른 나라에다가 오히려 설계를 맡기고 근데 그 네. 설계가 바뀌고 하니까 건조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오히려 손실을 내는 그런 네. 사실 미운 오리새끼가 됐고 그게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네. 지금 주가들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네. 뭔가 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위험하니까 네. 그건 아무도 모르겠는데. 네, 모르지만은 네. 뭔가 하여간 그런 좀 적극적인 네. 예, 그런 뭔가 움직임이 좀 나와서 회생하려는 네. 예, 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얘기는 너무 민감하니까 괜히 또 오해하신 분 계시니까 그거 하지 말고 차트 하나 보여 주실래요? 어떤 차트요? 주봉으로요. 010060 한번 봐 주세요. 010060. 네. OCI 여보세요. 주봉으로 한번 이승원 네.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그 대우조선이건 남자의 주식 네, 대우조선이건 뭐건 간에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바닥에서 많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지금 7, 8만원인가? 8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3만원 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저 위에서 봐서 그렇지 많이 반등했거든요. 밑에서 조그맣게 보면 많이 반등했죠. 많이 반등했어요. 근데 네. 위로 간 거는 뭐 55만원 그건 이제 기억하지 마. 아직 뭔 얘기야 모르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언젠가 아닌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방송에서 가끔 얘기하는 게 머니티 방송도 얘기하는 거가 정말 낙폭 과대주 원하시면 OCI를 하나만 봐도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태양광이고 제 한번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저는 이런 접근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얘기하는 존 포테스타라는 사람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선임 고문이었고요. 지금 이 사람이 뭘 되고 있냐? 그 힐러리 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참모부장이고 이 사람이 소위 그 그린 에너지의 총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클린턴이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뭐 말도 많지만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탑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뭐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린 에너지에 관심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태양광에 선 에디슨이 또 하나 인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가 오늘 40% 올라간 게 있잖아요. 태양광 관련주 하나가. 그래서 태양광은 장기적으로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조선은 정말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보면 이렇잖아요. 현대중업도 55만원에서 5분의 1 토막됐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5분의 1 토막됐잖아요. OCI도 5분의 1 토막됐으면 언젠가 그것도 반등하겠는데 같은 5분의 1, 10분의 1이면 OCI 쪽이다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예, 근데 이거 이거 그럼 너 2학년이 너 이거 50만 원 가겠냐? 그건 모르죠. 그거는 엄청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앞으로 5년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말 나쁜 것들 하나 짜면 뭔가 분위기가 있는 걸 가야 된다. 그렇죠. 지금 네. OCI 이제 마찬가지 저도 OCI 네. 이전부터 계속 10만 원 부근에서도 네. 예, 지금 대형주 자 이렇게 사놓고 있을만 하는 거 물어보면은 OCI 또는 이제 최근에 이름 바뀐 이제 하나테크인.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케미칼도 있죠? 네. 하나 케미칼. 이런 것도 올 초서부터 이제 대형주 쪽으로는, 네. 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네.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네. 마찬가지로 주봉상 좋아지는 종목은 네. 지속적으로 일단 네. 당분간은 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업황이 일단은 가장 바닥을 찍고 지금 네. 예, 올라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조선업황이 지금은 이제 악재가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물론 앞으로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악재를 그렇죠. 소화하려면은 네. 결국은 주봉을 보면은 나중에 주봉이 다시 돌아설 때 그럴 때 가장 이제 나올 게 없는 악재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이제 그런 구간 바닥을 찍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예,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또 결국 올라올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예. 아, 그 하다 보니까 좀 지금 15분에 시작했는데 제가 20분 안에 보내드렸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 예. 왜냐면 거기 계신데. 많은 분들이 또 한 네. 500분 하게 되세요 지금. 예, 지금 제가 어제부터 교육을 좀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교육을 세게 드리네. 예, 네, 좋죠. 교육. 그래서 워낙 시장이 또 저는 좀 중요하게 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교육하다 말고서 지금 갑자기 이제 끌려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막 가서 이제 마저 하고서 네. 그리고 오후 들어서 네. 굉장히 지금 좀 지금 정말 꼭 알아야 될 제가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벌려면은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이것만 꼭 알아야 된다. 네. 큰 돈. 큰 작은 돈 말고 큰 돈. 큰 돈, 한 돈이 아니고 큰 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송 하지 말고 굴러 가자. 네, 큰 돈. 큰 돈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큰 이제 돈. 그 큰 돈을 벌려면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 교수, 네. 방송 나 혼자 할게. 네, 갔다 저기 가 있어. 그 옆방과 방에서 의자 갖다 놓고 보고 와. 적어놓고. 입에 들어오지 마.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러한 네.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기 위해서 네.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교육 받아서 뭔가 좀 예, 잘 좋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더라도 가셔야죠. 네. 왜냐면 오늘 1부 끝나고 2부는 오늘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안 돌아도 돼. 이분은 저도 나중에 부여도 볼 테니까 이분은 부여도 보시고요. 왜냐면 교육은 실시간에 듣는 맛이 있잖아요. 우리 송학민 전문가 방에서 많이 더 교육도 받으시고 큰 돈 벌기 위해서 이것만 알아야 된다. 바로 이것을 공개하신다니까요. 오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큰 돈 선생님.